시간들 속에 우린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을 것만 같았지. 의지하는 서로의 믿음을 남겨둔 채로 위로하며 자유롭지 않게 서로를 가뒀어. Feel my soul some distance away. Feel my soul some distance away. 아무 일 없다 되뇌이면서 그리다 지쳐 우연이라 커질 수